저희 팟캐스트 는당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시작. 저희가 지금 사실은 1부 녹음을 중간에 방송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2부를 영등포의 모처에서 2부를 추가를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없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지금 자리에 계신 분은 민경춘님, 네. 민경춘님하고 DK님하고 저 테드하고 세 명이서 추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녹음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서바이벌 탑 3예요. 세 명 살아남았어요. 다들 묻어버렸어요. 공교롭게도 저희 세 명이 톤이 비슷한 사람이 세 명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는 자기가 누군지 한번 꼭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편집상 지금 2부 첫 번째 순서 당주님의 그 파켓 뉴스 시간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는 그 술집에 와서 뒤풀이를 하고 있고요. 날려먹은 저희가 방송 사고가 좀 있었기 때문에 상권이가 잘못했어요. 상권이 저 이상권 씨 이제 제가 테드가 예, 잘못을 해갖고 테드의 가면 뭐라고 해야 되나 멋있는 말로 날려먹었다. 망실했기 때문에 나 지금 망실이란 단어 처음 들어봐. 아 그래? 잃어버렸기 때문에 손실 망실 그래서 최근의 사건에 강남역 같은 사건이나 뭐 원래 근데 이 이전에도 이런 성대립이나 이런 갈등은 옛날부터 좀 있었거든요. 이제 근데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왜 이렇게 싸우는 걸까? 당주님이 한번 이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당주입니다. 네. 밤토라빠 해칼라고요. 네, 뭐 서울말 잘한다. 그렇죠. 군대를 저 의정부에 있다 보니까 그냥 제가 편한 대로 말하겠습니다. 네, 그냥 사투리 그대로 가고요. 네, 어쨌든 남녀 여남의 갈등의 원인은 섹스리스 때문이다. 결론 재밌다. 네, 섹스리스 때문이다. 네,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막 점프 뛰어서 결론 내린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일단은. 어차피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는 것보다는 뭐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자 뭐 그런 의미에서 선정을 했고요. 그러면 섹스리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해? 어떻게? 아 그거 잘 해야죠. 잘 해야 되는데 그 사람 남녀 간에 이렇게 대립을 가게 된 게 지금 요즘 그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외로워서 그런 것 같아요. 원인은 같은 의견이네. 왜 묻어가려고요. 거기가 그 편집장 너브리님께서 이렇게 일단 그 철학적으로 깊으시기 때문에 일단 묻어가려고. 네. 그래서 무침하게 결론을 던지면서 좀 저희가 무슨 뭐 결론을 뭐 다양한 그런 해석을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팟캐스트를 소개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팟캐스트에서 성인 카테고리 19금 팟캐스트를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몇몇 팟캐스트들의 선정은 5월 이후까지 업데이트가 된 팟캐스트를 우선으로 가져왔고요. 기준은 팟빵 차트에서 성인 카테고리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게 아이튠즈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순위나 카테고리 안에 성인이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없잖아요. 이게 미국 본사인 애플 입장에서는 굳이 성인 카테고리를 만들 필요 걔네들은 너무 나라기 때문에 자세한 소개는 자세한 소개보다는 일단 팟캐스트 성인 팟캐스트 중에 카테고리 어떤 팟캐스트가 있고 그 팟캐스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제 개인적인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팟캐스트는 성인 오디오 드라마 말캉이라고 하고요. 이 팟캐스트는 야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말 그대로 오디오 드라마인데 그 여성분이 주로 이렇게 혼자서 상황을 설정해서 네네 그 음성이 나오고 근데 제 취향은 아니긴 한데 아닌가 근데 진짜? 1위에요. 계속해서 1위에요. 그냥 왜냐하면 이렇게 아무래도 음성으로 듣는 그 팟캐스트다 보니까 남자는 또 음성에 예, 음성에 약하고 이게 소리가 자극성을 띠기 때문에 그게 아닐까. 남자들은 음성에 약하다고. 남 듣는 남성들이 좋아할 만한 아 네네. 하여튼 그렇고 아 아니 아니. 난 근데 이거는 약간 화장실 벽에 낙서한 얘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그게 그 아, 수준이 별로였어. 아.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앞에다가 야설 같은 방송이라고 아. 말씀드렸어요. 궁금한데. 어 이건 저는 이렇게 어째 근데 왜냐하면 이게 여성분의 음성이 이렇게 자극적으로 나오니까 남성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상력이 부족하구만. 상상력이 부족하고 싶다. 그리고 다음으로 선정한 방송은. 전통 성인 팟캐스트의 전통의 강자 성인 토크쇼 원나잇 스탠드 시즌 2입니다. 원나스. 원나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오래된 성인 팟캐스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세부 그 원나스 안에 뭐 모난돌 엔터테인먼트 그 안쪽으로는 파티 창고 파티라고 하죠. 그 파티 문화를 전파하려고 하는 노력도 같이 수반되고 있고 한동안 MCJ 진행자이신 MCJ께서 무슨 뭐 그놈으로 지칭되면서 무슨 사고가 났다고 방송 진행을 개그원 MC 체제로 하시다가 저도 그 뒤로는 잘 안 듣다가 최근에 MCJ가 다시 돌아오신 것 같아요. 진행하신 목소리를 들었는데 반가웠고요. 그리고 여기서 커밍아웃을 하자면 제가 원나스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출연한 일단 자세한 거는 제가 말씀드려서 궁금하시면은 찾으시고 어쨌든 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팟캐스트는 레드홀릭스. 이 팟캐스트는 말캉하고 약간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제 안 자체 구성 자체가 다양하게 돼 있어요. 한 가지 컨텐츠로 이렇게 가는 방송이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를 이렇게 세부 하부 카테고리로 만들고 난 다음에 송출을 하기 때문에 취향별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에는 뭐 야설 읽어주는 여자, 뭐 야메떼 니용고, 버킹 잉글리시, 섹스 아카데미 어마어마합니다. 네, 근데 최근에 방송 중에 야설 읽어주는 여자에서 다룬 내용이 제가 좀 좋아하는 내용이었어요. 오늘 방송에서도 한번 거론되는 파울로 코엘료의 그 11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읽어주고 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되게 반가웠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헬조선 엔터테인먼트. 이 방송은 원나잇 스탠드랑 포맷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성인 토크쇼고 가끔 인디 뮤지션 분들 초대해서 방송에 출연하셨었고 뭐 유명한 분들은 장미호강 같은 분들 나오셨었고 네 최근에는 뭐 다른 그 뮤지션 활동 하시던 분도 계셨고 최근 방송 중에 그 무삭제로 올라온 방송이 있는데 그 편집 안 하고 그대로 올라온 방송이 그 방송이 되게 자극적이고 웃음이 많은 방송으로 나왔는데 근데 제가 원하는 코드는 아니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뭐 그 룸에 가서 뭐 이런 놀이 문화라든가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좀 지향하는 문지영의 섹스 테라피. 이 방송은 말 그 제목에서처럼 이렇게 상담하고 성에 관련된 구성의 아우성 같은 그런 포맷을 띄고 있습니다. 섹스 앤더 누나 시즌 2. 이 팟캐스트가 성인 카테고리에서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 우리나라 특성상 여자에 대한 그 지위라고 할까요? 그런 억압된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성들의 관점에서 솔직한 내용 그리고 여성들이 주도하는 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추천드리고요. 지금 구독하기 누르려고 그랬는데 현재 요청한 항목을 대한민국 스토어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떠요. 아 그래요? 섹스 앤더 누나가요? 비보 비보입니다. 네, 지금 실시간으로 그 아이튠즈에서 섹스 앤더 누나 시즌 2를 한국 스토어에서는 들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뭐 미국 계정을 파셔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런 예 그 다음은 이어명의 EO 에너가이즘 발전소라는 방송이고요. 이 방송은 그 성인들의 섹스 아카데미인가 성 아카데미인가 그 예전에 하다가 없어진 방송인데 그 방송에 있던 하부 카타르에서 이제 그 개별적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다루는 주제는 소녀경, 방종술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방송이고요. 근데 내용 자체는 뭐 재밌다거나 구성이 알차다거나 보다는 이렇게 교육방송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방송은 이게 오늘 밤 여기 어때? 라는 방송인데요. 이 방송은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여기 어때? 거기랑 거기에서 지원하는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아직 못 들어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팟빵 아이튠즈에서 모두 삭제가 됐어요. 그리고 마이너리티 리포트 이 방송은 제가 관심 있게 듣기보다는 다루는 내용 자체가 중요해요. LGBT랑 SM이랑 이런 퀴어에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방송이라서 일단 취향이 안 맞으시더라도 이 방송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될 방송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발렌티노의 섹스 메커니즘 프리토크 이 방송에 진행을 하시는 발렌티노 님께서 굉장히 테크닉에 대해서 많이 하신다고 그건 아이고 알고 계시는데 네네 네. 그럼 발렌티노 이영기 선생님 블로그가 있어요. 아니 구성의 아우성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저도 들으면서 불편했던 부분이 약간 한국 중년 아저씨들의 개저씨 코드? 개저씨라고 말하면 좀 비하 발음이긴 한데 아재 코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섞여 들어가 있어서 너무 자연스럽게 묻어나와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불편했던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이 선정 기준하고 상관없이 모두가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방송은 구성애의 아우성 시즌 1, 2. 이거는 정말 성교육의 바이블이고 이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취지와 가장 부합하기 때문에 마무리를 이렇게 하면은 뭐 진짜 너무 대충 한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을 좀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문장 중에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말이 있죠. 현 세대의 방어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대변하는 문장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이생틀이라는 이번 생에는 틀렸다 라는 단어에서는 미래가 없고 뭔가 쟁취할 수 없는 그 현 세대의 상황을 대변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정치나 언론이 만들어 놓은 대립이라는 그 프레임에 성별에 따른 왜곡과 이미지가 고착화되면서 서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직접 부딪혀보고 그 이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이불 밖은 위험하지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직접 부딪혀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남녀가 싸우는 건 정말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들어보셨습니다. 성대립이 그 외로움 때문이다. 동의하십니까? 부정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죠. 우리 텐션 좀 네. 낮을까 봐 걱정된다. 근데 누구의 말이 틀린 게 아니라 다 의견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 글쎄요. 사람마다 다 부정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근데 그 외로운 거를 그래 이제 성대립은 외로워서 그런 거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외로운 거를 19금 방송을 들으면 해결이 될까요? 예, 디케이입니다. 네. 글쎄 외로운 거는 성인 방송 듣는다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이게 방송보다는 실질적으로 사람을 만나야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방송은 참고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쵸. 예, 실제로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근데 이제 지금 요새 문제는 사람을 만나는 게 그 자체가 그 좀 문제가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서 19금 팟캐스트를 같이 들어요. 그렇죠. 형주 천재네. 훌륭해요. 황 교수님 천재네.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게 19금 팟캐스트 수위에 대해서 수위에 대해서 좀 저는 얘기를 좀 길게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사실. 근데 팟캐스트 19금을 다 듣지는 못했던 게 너무 저질이라 그냥 너무 저질이라 뭐 야광쇼 좀 몇 개 들었던 것 같고 본인의 기준에서 그런 건가요? 본인의 기준에서 아니 그러니까 팟캐스트는 약간 휴식의 개념인데 너무 너무 시정 잡담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왜요? 아니합니까 아니 뭐, 그게? 아니 뭐 취향이 궁금해가지고요. 제 취향이 왜 궁금하십니까? 아, 야광 팬티입나 보려고 야광 쇼를 들었다 해서. 아니 눈에 띈 게 야광쇼였어요. 야광쇼 말고 야광쇼가 원래 되게 유명하잖아요. 야광쇼 유명하고 못한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뭐 숙박업소 그 대행 업소에서 19금 팟캐스트를 위탁을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이름의 팟캐스트를 런칭을 했는데 그 팟캐스트 저는 못 들어봤는데 수위가 너무 심한 거라 이제 이게 수위가 너무 심해서 그 사람들 신고를 할 정도로 뭐 그래서 뉴스에 지금도 있나요 그게? 지금은 다 내렸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방심위에서는 이제 이런 차례가 계속 발생을 하면 전반적으로 수위를 이렇게 심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 이거 잘못 이런 식으로 잘못 나가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팟빵은 그 성인 인증이 있는데 네. 아이튠즈는 그런 게 없죠. 네 그렇죠. 그래서 팟빵에서 19금 성인 인증을 한다고 해도 또 그런 방법이 있는 거고. 아마 그래서 그게 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런 19금 방송이 나와서 이제 방심위에서 칼을 들면 아이튠즈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철수해버린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그거를 다 케어하는 편이 아니니까 구글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뭐 그런 식으로 국내에서 서비스 제재가 생기면은 국내에서 철수를 해버린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팟캐스트 입지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군요. 기계적인 리액션만 하지 말고 얘기 좀 해봐. 어떤 걸 얘기해? 19금 방송의 수위에 대해서. 아, 우리도 19금 방송 해보고 싶어요. 이미 우린 19금 방송이기는 해. 아브라사스. 아브라사스가 박수쳤는데 자꾸... 이렇게 다들 웃네. 참 좋아요. 웃기기. 아브라사스가 너무 아브나이아 멘트를 조금 쳐서 저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아브라사스님은 목소리가 되게 천진난만해서 야한 얘기를 하면은 정말 더 야해 보여요. 그래서 딱이에요. 딱 하고 싶어. 딱 뭐 그거 하고 싶다는 거 아니고 하고 싶어요 같이 방송. 아, 아 그리고 그 다른 그 퀴어 축제 관련해서 기사를 보다가 레즈비언을 소개하는 레즈비언 팟캐스트도 있어요. 그거를 네. 뉴스에서 봤는데 그런 것도 그런 성소수자의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채널이 아닌가. 근데 그건 또 19금 또 카테고리는 아니니까 LGBT라고 해서 그렇죠. 뭐 들어봤어요? 예, 좀 챙겨서 많이 봐요. 또 분야가 또 분야다 보니까 심리 상담을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담을 떠나서 관심도 있고 거기서 관심이 있죠? 네, 예? 저 언제 아, 아닙니다. 그, 주의해야 될 게 지금 여기 녹음실은 팝필더가 없으니까 웃을 때 옆으로 예. 빼야 돼. 아 그래요? 파열음이 팍 튀어나가 여기. 주한 씨처럼 웃고 싶은데 막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아, 거기도 팝필터는 없는데 그 저거는 씌워놨구나. 윈드스크린이 씌워놨구나. 폼은 그렇군요. 욕먹겠네요 또. 왜요? 뭐 게시판에서 시끄럽다고. 아 욕해주세요. 그래야지 잠을 편히 자요. 아, 어쨌든 저는 그 이런 성담론이나 성대립에 대해서 그 한참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영화 헤드윅 있잖아요. 헤드윅에서 네. 예. 그 애니메이션 중간에 나오는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국내에도 조승우가 부른 버전이 있긴 한데 거기서 이제 옛날에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소년과 소년이 붙은 사람, 소년과 소녀가 붙은 사람, 소녀와 소녀가 양쪽으로 붙어서 양쪽으로 한 번에 세상을 보고 한 번에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는데 신이 분노해서 그걸 다 갈라놓았다. 갈라놓았는데 이제 서로 찾아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소녀가 소녀를 그리워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소년이 소녀를 그리워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게시판에서 이렇게 보면은 꼭 그거를 이렇게 공연성을 가지고 해야 되냐 그런 게 좀 불편하다. 프로 불편러들의 말씀이 있었는데 네. 저는 좀 안타까워요. 그게 뭐 이제 저도 그런 경향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가급적인 열린 마음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서 네. 그 사람들이 1년에 딱 한 번 사람들 밖에 나와서 이제 아우팅을 하는 건데 네. 그게 그렇게 우리가 눈살을 찌푸려야 되나. 네. 충분히 열린 마음으로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DK입니다. 저도 테드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는 시민들 수준은 굉장히 저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높은가? 저도 좀 그런 게 의심스럽긴 하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물론 100%라고 생각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큐어 축제도 그렇고 성 담론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저는 수준이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뭔가 규정하는 거 그 시절이나 문화에 너무 사람들이 길들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예, 그래서 벗어나지 못했다.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저 같은 경우는 19금 방송도 그렇고 키워 축제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그분들의 개인적인 자유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거를 본격적으로 다뤄본 적이 없는 시점이었고 지금이 딱 그것이 시작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걸 억압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것 같고 한쪽에서는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결국에 사람이 대해서 더 이해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은 최소한의 서로 간의 이제 대화 소통을 통해서 최소한의 폭력만 딱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제일 큽니다. 네. 여태까지 이제 네. 파켓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너무 진지하게 가지 말자. 네, 안녕하세요. 전 교수 황상민경춘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살면 살기가 어려워요. 스트레스를 줄여야 우리의 뇌가 숨을 쉴 수 있구나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문자로 해임 통보를 받았어도 아니 어떻게 정 교수를 문자로 해임을 그동안의 역사상 있지도 않은 작은 일로 어떻게 아니 훌륭하지 않아요. 잠깐만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사랑을 나눠요. 다음 코너는 DK의 팟캐 깊숙이 코너입니다. 팟캐 깊숙이는 벙커 깊숙이를 패러디하고 있죠. 깊숙이요. DK님 어떻게 이런 코너는 어떤 코너죠? 네, DK입니다. 팟캐 깊숙이는 이번 주 제 영혼에 스크래치를 냈던 방송을 소개해 올리는 코너입니다. 이번 주는 백수드라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올해 영화 곡성이 예술의 모호성과 관객들의 다양한 해석 및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어 세간의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너무 읽지 마. 너무 티난다. 오빠 좀 마음을 풀어. 그런데 이제 곡성하고는 정반대 지점에서 이 보시는 분들을 혼돈에 빠뜨린 영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들을 소개한 팟캐가 있어가지고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 백수드라 이 팟캐에서 14화 1, 2부가 이제 그런 영화를 다뤘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영화 찍은 후 감독이 백수된 망작 특집입니다. 오 역시 진짜 이게 영화를 찍은 후 백수드 그 감독들이 백수된 그 망작된 그런 내용 그 마치 그 딴지 영진공에서 있었던 그 걸작 특집 약간 예. 그런 느낌이 나네요. 근데 걸작하고 백수가 된 거하고는 약간 카테고리가 좀 다르긴 하네요. 그런 걸작을 내시고도 계속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걸작을 내면 백수가 될 확률이 높아지죠. 아 물론 그렇죠. 물론 예. 그렇죠. 클레멘타인 찍으시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갚으셨다고 하는 분도 있었고. 예. 예. 먼저 이 팟캐스트를 소개해드리면요. 백수드라는 카테고리는 코미디 취미 부분이고요. 평균 업로드는 화요일 날입니다. 그리고 이 제목이 백수드라인 거는 백수 플러스 수드라의 합성어예요. 백수드라. 예. 수드라가 뭐죠? 수드라가?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백수는 이제 무직을 뜻하는 거고요. 수드라는 인도의 신분제도인 카스트에서 체화의 노동계급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 제 회사에서 제 등급이네요. 아, 우리 모두 갖고 있는 우리들의 등급이네요. 예, 예 저도 그렇고요. 눈물을 우리는 닦고. 그럼 이 방송은 백수드라. 우리는 직장인 수드라. 우린 10세드라? 흥분한데 지금. 저기 드럼스틱 있대 지금 막. 그거 때리지 때리는 건 괜찮은데 넣는 건 안 돼요. 아유. 에요 콧구멍에 넣는 건데. 마. 그러지 마. 머리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마 좀. 나 민망해 죽겠어 진짜. 저 민씨 맞아요. 우리 아재개 그 특집 할까요? 아 진짜 옆자리에 있어야지 두드러 때리는데. 뭐니까 오늘 좋네요. 그럼 스틱을 던져야겠어. 어떻게 기타를 던지든지. 예. 네, 네. 네 계속하세요. 예, 청결은 중요하고요.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이 백수드라의 이 진행자분들은 탐탐, 망망, 보고 세 분이에요. 네, 이분들은 이제 전부 20대이시고요. 그래서 이 방송은 백수들의 속마음을 터놓는 방송이고요. 매주 백수분들을 위한 주제를 하나씩 선정해가지고 시름을 덜어주려고 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여지까지 방송 주제도 굉장히 다양해요. 뭐 생활이라든가 용돈, 고시원 아이돌, 자취, 영화, 시, 생계 등 방송 들어보시면은 이분들이 굉장히 유쾌발랄한 분위기에서 하시기 때문에 그 기운을 딱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백수드라에서 이 소개한 14화 1, 2부에서 소개한 영화들은 제가 아까 요즘 뭐든다 코너에서 소개해드린 픽처로쇼 2.5나 나는 알바다 등하고도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게 그 팟캐스트들도 이제 망작을 주로 소개하는 팟캐스트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백수드라에서 소개한 이 망한 특집 영화 9작은 다세포 소녀, 긴급조치 19호, 또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예, 명작이죠. 정말 저는 이게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제가 뭐 그렇게 영화를 모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깔 때 저는 굉장히 감명 깊게 봤단 말이에요. 네. 약간 B급 영화잖아요, 그냥. 극장에서 보셨나요? 아니요, 극장에서 보진 않았습니다. 아, 극장에서. 아, 극장에서 봐야지. 아, 그렇구나. 예, 그렇죠. 이게 명함을 꺼내려면은 나는 극장에서 내 돈을 내고 보았다. 아, 예,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극장에서 봤어도 그렇게 싫어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B급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B급 영화를 뭐 지금 반지의 제왕 연출했던 피터 잭슨의 예. 전작이 완전 꽁통 영화잖아요. 고무인간의 채우. 그래, 예. 고무인간의 채우. 예. 너무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약간. 아, 근데 이게 고무인간의 채우하고. 아니, 그러니까 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B급 영화라는 정서가 미국에는 사실 개봉도 하고 관객도 꽤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성냥팔의 소녀의 재림이 지향하는 점, 그 지향점이 B급 영화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꽤나 유쾌하게 봤었던 것 같아요. 예, 성냥팔이 소녀가 그게 그 감독님이 누구였죠? 그 감독님이 그 예, 모르셔도 돼요. 예, 그분이 전작들이 되게 괜찮았었잖아요. 꽃잎이라는 예, 그렇죠. 뭔가 그 투자 받은 사람들한테 복수하려는 느낌도 좀 드는 것 같고 그때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게 쉬리가 24억이었나 25억이었는데 성냥팔이 소녀 재림은 110억이었나 가까이 투자했었잖아요. 네, 100억 이상 들어갔죠. 네. 예. 그게 대부분이 회식비로 들어갔다고 그런 얘기도 들렸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과정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에서 그 찍었던 영화들이 처음부터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블록버스터나 이렇게 거대 예산이 들어갔을 때 항상 잘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항상 그런 실패담을 조금씩 남기게 되죠. 한 사람이 먹고 튄 게 아니면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지. 우리가 참 영화파케 하는데 이 영화 얘기를 너무 길게 한다. 성냥팔이 소녀 재림은. 예, 그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신작으로 소개한 영화가 있습니다. 무서운 집. 아, 이거 대박인데 진짜. 네, 정말 좋아해요. 예, 네, 그리고 터널 3D가 있죠. 아, 나 갑자기 무서운 테드님 빵 터지셨어. 무서운 집에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났어, 지금 막. 계속 내려갔다 올랐다 막. 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 편집해야 되나? 정신 차리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냥 뭐 제목만 얘기해도 정신 나가버리는 예, 그런 이 힘을 갖고 있는 영화예요. 예, 그래서 저는 무서운 집 볼 때 이 뱃사의 무초 기억나세요? 어디서 네, 나왔죠? 어디서? 그 주인공분이 노래를 직접 불렀죠. 아, 맞아. 네, 저는 그 부분 그 부분에서 제일 아스트랄해지면서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예. 그 느낌을 봤었어요. 인도 볼리우드의 한국식 해석. 자꾸 눈물이 나. 눈물이 나네. 참 진짜 저는 이거를 감독과의 대화를 봤어요. 극장에서 GV로 봤어요. 진짜? 그 객석에 있던 관객이 있는 13명 중에 한 분이 저예요. 진짜? 에이, 거짓말이지. 진짜. 사진 있어? 사진 없으면 자작극이지 뭐. 거기 그 블로그 찾아보면 뒷모습 찾을 수 있어요. 아, 진짜? 왜 그랬어? 아니, 근데 저는 이제 호러 영화 보고 싶어서 사실 모르고 들어왔는데, 이게 진짜. 혼자 보면 재미없는데 같이 보면 진짜 재밌어요. 막 서로 비웃다가 웃겨서 웃겨가지고 같이 봤습니까? 그래서 같이 봤. 다들 누구랑? 무서운 영화잖아요. 누구랑? 무서운 집이잖아요. 제목이. 누구랑? 저는 혼자 갔고 이제 주변 거기 이제 관객들을 봤는데 사람들이 정말 즐겁게 봤어요. 막 진짜 이거 최고의 코미디물이다. 영화 얘기 아닌데 영화 얘기 또 너무 길긴 한데. 예. 아 근데 이게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그 방금 경춘님 얘기하신 그 리뷰가 아주 잘 자세히 나와 있고요. 굉장한 리뷰가 하나 있었죠. 예. 예. 그리고 이 영화가 이제 전국에서 1,000명 관람했고 능력치가 어마어마해서 팬들 사이에서는 트래시 호러다, 쓰레기다 예. 그렇게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새 장르를 개척하신 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구작 진작 통합에서 끝판왕으로 나온 영화가 있어요. 소개한 영화가 클레멘타인입니다. 아빠 일어나! 아빠 일어나! 그래서 이게 네이버 평점이 몇 점? 9점 몇인가? 9.9점인가? 그럴 거예요. 되게 높아요. 나만 당할 수 없다. 나만 당할 수 없다의 그 최전방에 있었던 그런 예, 그래서 인생 영화라고 막 줘보고 막 암이 나왔다고 막 아니 보다가 이걸 보다가 내 암이 죽었습니다. 아우 죽겠다 진짜. 아우 죽겠다. 내가 1점을 준 거 11점을 줬기 때문이다. 뭐 그것도 있었고. 아 내가 준 1점은 11점이다. 그렇죠. 아, 네. 그 방송에서도 클레멘타인을 구작 신작 통합 끝판왕으로 꼽게 된 게 이제 이 환상의 똥꼬쇼. 예. 그것 때문에 예, 꼽히게 되었습니다. 이거 예. 오해할 수가 있는데 환상의 똥꼬쇼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해주세요. 아 이거는 이제 클레멘타인을 찍고 나서 이동진 씨가 이제 하셨죠. 그분이 감독, 네. 출연, 제작, 감독까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출연하고 제작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망하다 보니까 네. 돈을 갚기 위해서 행사를 뛰셨는데 그 행사 측에서 실수로 예, 전에 썼던 걸 다시 쓰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고요. 이동진 씨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네,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현수막을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이동진 이름이 붙었는데 네. 그 뒤에 예전에 쓰던 현수막에 네.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거죠. 참. 진실은 몰라 근데. 예, 그래가지고 이 지금 방금 이 백수드라에서 14화에서 소개했던 영화들이 옛날에 딴지영진곡 걸작 특집에서 다뤘던 그 느낌도 들고요. 저는 들으면서 아 이게 걸작의 클래스는 세대를 뛰어넘어서도 영원하구나 그 진리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 이 방송 들은 게 곡성 보고 나서 이제 이 방송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곡성의 이제 꿀꿀한 느낌을 이 웃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효능이 있었습니다. 제목도 백수드라잖아요. 근데 네. 예전에도 백수 관련 팟캐스트들이 있었어요. 2012년에 이제 나는 백수다가 있었고요. 2012년에서 14년 사이에 이제 민중의 소리 그 10세라는 방송이 있었거든요. 그 10세? 예.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즐겨 들었었던 방송들인데 이제 지금은 다 사라졌고요. 2016년에 이제 이 백수드라가 나타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방송들 특징이 뭐냐면 방송 들을 때는 굉장히 즐거워요. 근데 이제 끝나면은 슬픈 감정이 좀 솟구치죠. 이 방송 진행자들이 공통적으로 다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취업하면은 이 방송 누가 하지? 그 얘기를 항상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전혀 서로 연관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공통적으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될 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방송에 대한 애정은 생겼어. 근데 자기들이 취업하면은 이 방송을 못 하게 되고 왜냐면 이제 컨셉이랑 안 맞게 되니까요. 아 시간이 나서 다시 모일 수 있다고 해도 그렇죠. 예. 그렇네. 그래서 슬프고 방송을 계속하면은 취업을 못하게 되는 거니까 슬프고 다음 주자한테 누구한테 넘겨줘도 또 누군가는 백수인 거기 때문에 슬픈 거고 근데 꼭 그렇게 슬퍼할 이유가 있었을까? 그냥 우리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인 수드라로 사회초년생 그 사실 이제 백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밥벌이를 하고 있는 직장인들이지만 백수도 힘들지만 직장인 초년생 최하층민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뭐 열심히 해가지고 직장인 그 샤트리아 뭐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그래 그런 거 위로 올라가면. 그런 거 했어도 괜찮을 거고 그렇게 막상 슬퍼할 일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거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예전에 방송에 남긴 게 우리는 취업해도 결국 수두라다. 그렇지. 예, 그 얘기도 그래.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수두라라서 불가촉 청민이 아니라서 더 미치자 이거. 그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무슨 경복궁 주변에 뛰어다니는 특집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멤버들이 과거에서 이제 대부권의 타임머신을 타고 현재로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시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시민 인터뷰를 했을 때 이제 뭐 자기는 양반인데 대근 뉘시어 오니까 자기는 자기도 노비라고 지금 그 일하러 가는 저 회사에 지금 주인님이 부르셔서 다시 가야 된다고 해서 와 정말 땅을 치고 울었어요. 아유, 그때 슬퍼라. 이제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백수하고 수두라하고 합쳐진 것처럼 이제 방금 테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결국엔 노비야 이런 얘기가 요새 나도 모르게 들게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요. 근데 이제 이 팟캐스트에서 이 백수드라도 좀 이게 그냥 넘기기가 좀 넘길 수만은 없는 게 2012년에는 방송하시는 분들이 대학생 진행자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2016년에는 구직을 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대부분이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제 비슷한 컨셉들의 방송이 이렇게 생긴 건데 중간에 이제 하나씩 없어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따져보니까 이 컨셉 이 백수 컨셉을 하는 제작자 연령층이 점점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방송을 갑자기 없어지면 아 어떻게 잘 돼가지고 없어졌나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결국에 예전에 한번 이슈로 해가지고 딱 방송만 나오고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이 방송이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 컨셉으로 지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느 순간 방송을 종료하시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 백수 컨셉 방송이 우리 사회에 보내는 일종의 SOS 신호 같거든요. 요새 이슈되는 사건들이 약자에 대한 차별이나 불평등이 대부분인 게 우연이 아닌 거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취업하면은 이 방송 누가 하지? 라는 이 멘트가 주는 아이러니에 대해서 한번 이 팟캐 친구분들도 한번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저희도 팟캐스트를 안 듣게 되면은 이 방송을 누가 낼까요? 팟캐스트를 안 듣게 왜 안 듣게 우리가 되나요? 팟캐스트 듣는 당이잖아요. 맞아요. 안 듣는 당 해야 되겠네요. 아 그렇네. 네. 아니, 우리 진행자들이 팟캐스트를 안 듣는 순간이 오면은 이 방송 어떻게 하냐고? 아니요, 아니요 그냥 제목을 바꿔야죠. 제목을 먹고 살아야지. 제목을 바꾸는 걸 두째치고 이 방송이 지금 인제 1화인데 인제 1회인데 뭐 우리가 계속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시간이 되면 하는 거고 부담 안 갖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전부 참여하는 분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많이 있다면 시간적 여유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지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해서 꼭 시간적 여유가 있나? 돈쓸 시간이 많아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고 경제적 여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런 거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예, 개인적인 얘기였고요. 제가 돈이 많아지면 여기 유재석을 꼽겠어요. 그럼 전 국민이 팟캐스트를 듣겠네요. 아 그럼요. 우린 그리고 이전에 했던 발언들로 다 묻히고 아니야 우리보다 19금 방송이 먼저 털리고 성인 인증제 도입되고 방송 못 듣게 되고 애플 철수하고 모든 팟캐스트가 싹 망하고 그리고 팟빵이 줄도산하고 뭐 이렇게 되겠지. 제2의 장동민. 아 어, 그건 아닌 것 같아. 누가 장동민인데? 저기 테드 번디라고. 아 점디. 제가 한 발언들은 수위가 그렇게 높았나요? 수위가 그렇게 높은 거죠. 수위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걸리면은 우리는 주모자가 누구냐 그러면 다 형의 이름을. 아, 대표. 예 네, 대표이사 누군가요 그러면? 스튜디오 돈 낸 사람. 너네들 나 실명 모르잖아. 응? 실명 모르잖아. 진짜요? 찾아보지 뭐. 내 전화번호도 모르잖아. 딴지 행동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딴지 행동에도 내 전화번호 안 올라와 있는데. 아, 진짜요? 찾아봐야지. 딴지 행동 대부분 다 내 그 성인이나 이런 거 모르는데 성인이랜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아니. 안 알려주는구나. 왜? 혹시 잡혀갈까봐? 아니야. 아유, 농담으로 하는 소리고요. 아닌데. 예. 그래서 이 백수드라 방송에서 저는 이게 미래에는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새로운 백수드라 방송 진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주 같다. 저주 될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 자녀들은 백수가 돼서 팟캐스트를 할게. 레벨 친다. 피크 친다 지금. 피크 쳐. 조심해. 피크 쳐라.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50대 이제 지금은 20대 30대가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50대 60대 분들이 하는 백수 컨셉 방송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익만 이 추구하는 세태가 점점 강해지는 건 느껴지잖아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 본인 생활도 힘드시겠지만은 직장에서 부하 직원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고 가정에서 가족분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고 특히 직장에서는 요새 그 수직 구조가 여전히 별로 해결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상사를 대할 때 두려운 마음 있을 거고 부하 직원들은요. 그리고 또 상사들은 부하 직원들을 그냥 내 마음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느낌을 은연중에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상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신 퇴사하시면 당신한테 배운 그 후임하고 당신 모습을 보고 배운 그 후임들이 상사분들의 자녀의 그 후임들이 상관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될 수도 있거든요. 뭐 꼭 100%는 아니더라도 사람이 심리적으로 보고 배우는 게 그게 오래가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백수드라 방송을 들으시고 뭐 직장이든 가정이든 우리가 전체주의가 아니고 이 공동체 의식만 잘 전달해 주셔도 우리 사회는 치유될 희망이 있다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방송 한번 잘 들어봐 주시고요. 예. 네, 한번 꼭 한번 좀 예. 들어볼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아멘. 네, 그래서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제가 또 설교를 했나요? 또? 이상 DK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DK 라니스터님의 팟캐 깊숙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